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 새롭히고 스쳐버려온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개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슬픔은 강의하게 꿀숨을 새롭히고 스쳐버려온 넌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?